미소로 날 반겨 포근한 입술로 날 살포시 감싸주세면 이 세상이 모두 다 내 아는 근심도 걱정도 없어지니 그대의 날 언제까지 줄래 괜찮은 일 좀 없을까 애착이 재밌어 할 일 우리 같은 여행이라도 갈까 별을 타고 달나라 이사야지 달나라에서 잠을 자고 은하수의 멋진이 주고 그대에게 내 맘을 전할게 널 사랑하는 것쯤은 너도 알지만 글쎄 아마 놀랄 걸 내 사랑이 어쩌면 날 시청 맞은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모두 놀랄지 몰라 내 손끝까지 뻗어있는 모든 모든 신경 하나하나 너를 향해 뻗을까 내 사랑으로 먹고 사는 내 몸이 너를 위해 기도하는 내 손이 너를 주체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이 사랑한다 표현을 하고 있어 따뜻한 날볕이 드는 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들이 살아야지 벌써부터 설레 있네 그대 나와 같이 살아줄래 사랑해 사랑해 사실이 말뿐이야 사실이 말뿐이야 단지 이 말뿐이야 사실이게 다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언제나 언제나 상상을 하곤 하지 그때와 볼 수 같이 어디에든 가는 환상 그 모두 다 현실처럼 마치 너 어느 근심도 걱정도 없어지니 그대야 날 언제까지나 내 곁에서 날 지켜줄래 재밌는 일 좀 없을까 내 착이 깜짝 놀랄 일 고래 타고 바다 속으로 갈까 산호초에 일렁이는 내 모습 초록 그 바다 물 속에서 물결 속에 멋진 춤을 내게 입맞추게 놀랄지 몰라 내 손끝까지 뻗어있는 모든 모든 신경 하나하나 너를 향해 뻗을까 내 사랑으로 먹고 사는 내 몸이 너를 위해 기도하는 내 손이 너를 주체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이 사랑한다 표현을 하고 있어 따뜻한 날볕이 드는 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들이 살아야지 벌써부터 설레 있네 그대 나와 같이 살아줄래 사랑해 사랑해 사실이 말뿐이야 사실이 말뿐이야 거창한 건 없어 단지 이 말뿐이야 사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언제나 내게 입맞춰게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아름다운 상상 너와 나 함께 갈까 그대와 나 상상하는 나에게 너무 환상이라 이뤄지지 않아도 돼 그대와 나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은 거 아니겠지가 않을 거 내 인생 할게 그대의 날 언제까지나 내 곁에서 날 지켜줄래